오늘도 깊어가네. 손톱 달빛과 함께 한때 미소 같더니 텅 빈 채 누워있네. 설렘에 설쳤던 밤 불꽃은 타버렸고 사방엔 청정만이 넌 없고 나만 있다. 그때와 같은 밤 같은 방 같은 꿈 같은 창 같은 달 같은 뷰 바뀐 건 떠난 너 하나뿐 같은 밤 다른 느낌 기대할 게 없는데 내일은 오려하네. 널 데려와준다면 잠들 수 있을 텐데. 그립고 그리운 밤 넌 소식 하나 없고 내 맘도 모르는지 쉽게만 시끄럽다. 그때와 같은 밤 같은 방 같은 꿈 같은 창 같은 달 같은 뷰 바뀐 건 떠난 너 하나뿐 같은 밤 다른 느낌. 밤은 깊어가고 창문을 두드리는 건 너와 차라리 전부 다 나의 착각이길 지독히 아픈 악몽이길 두 눈을 감았다 떠봐도 바람은 바람일 뿐 또다시 같은 밤 같은 방 같은 꿈 같은 창 같은 달 같은 뷰 바뀐 건 떠난 너 하나뿐 같은 밤 다른 창문을 두드리는 건 너 아닌 빗소리.